혼자였던 거예요. 슬퍼하지 말아요. 외롭다고 느낄 때 흘러가는 세월 그 속에 외로움도 잠기죠. 멀어져만 가는 어린 날 그 따뜻한 햇살 받는 꿈 찾을 길이 없어요. 추억으로 남겨요. 슬퍼하지 말아요. 혼자라고 슬퍼하지 말아요.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린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였던 거예요. 슬퍼하지 말아요. 슬퍼하지 마.